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금현진 허문원, 그림 조은영의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은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어요. 평생을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요. 결국 프랑스와 싸워 이겨 독립을 이루지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호찌민은 친근하고도 정겨운 호 아저씨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럼 호 아저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년 전,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프랑스의 나라를 빼앗겼던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땅 주인에게 반쯤 바치고 프랑스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빼앗기고 조금 남은 것으로 끼니를 이어야 했어요. 가뭄이나 태풍이 들어 농사를 망치는 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툭 하면 길 닦는다고 불러내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거나 죽기도 했죠. 베트남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 것을 빼앗아가고 베트남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죽이는 꼴을 더는 당하고 싶지 않았죠. 독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트남이 곧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베트남인 사람, 바로 호찌민이에요. 호찌민은 프랑스가 베트남에 쳐들어온 지 5년이 되던 1890년 베트남의 중부지방 킴 리엔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호찌민의 고향은 태양이 이글거리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해마다 가뭄이 들고 태풍이 몰아쳐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지요. 어릴 때부터 자연과 싸워온 기질이 몸에 밴 탓일까요? 고향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불의에 맞서 끝까지 싸웠대요. 어린 호찌민은 들판을 쏘다니고 나무가 우거진 숲을 뛰어다녔어요. 옛날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웠던 장군의 사당에 가서 놀기도 하고 못 살게 구는 임금한테 맞서려고 농민들이 군대를 모았던 산에 올라 연을 날기도 했지요. 밤이면 그물침대에 누워 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청했어요. 좀 더 커서는 아버지에게 공자님 말씀을 배웠어요. 무릇 군자란 먹는 것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사는 곳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불의를 보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서 고쳐라. 백성을 위한 큰 뜻에 한몸 바치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다. 호찌민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18살이 된 호찌민은 프랑스식으로 가르치는 국립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자님 말씀만 배워서는 프랑스를 이길 수 없다. 프랑스를 잘 알아야 한단다. 호찌민은 프랑스말을 배우고 프랑스 역사를 배우면서도 베트남 사람임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농민들을 보았어요. 세금을 낮추어달라! 이제는 못 참겠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는 프랑스 경찰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죠.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호찌민은 안타까웠어요. 자기가 나서서 농민들의 말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프랑스 말을 할 줄 압니다. 제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호찌민은 농민들의 바람을 경찰에게 전했어요. 경찰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라고 할 뿐이었죠.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농민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지요. 호찌민은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이 일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경찰은 농민들을 도운 호찌민을 잡아 가두려고 쫓아다녔어요. 호찌민은 경찰에 쫓기느라 베트남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나 베트남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호찌민은 어느 항구의 해안을 걷고 있었어요. 이봐! 조심해, 조심해! 꼭 붙들어! 사람들이 비바람에 떠내려가는 배를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프랑스 관리들이 배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거친 파도 속에서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배를 건지려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베트남 사람이 바다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프랑스 관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호찌민의 눈에서 불길이 확 일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고 떠들다니? 아무리 무자비한 사람이라도 해선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같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호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엾은 내 동포들, 내 조국,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프랑스는 어떻게 힘을 키워서 베트남을 빼앗은 거지? 외국에 나가서 직접 살펴보아야겠어. 돌아와서 우리 동포를 도와야지. 호찌민은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났어요. 1911년, 호찌민의 나이 21살 때였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호찌민은 몇 년 뒤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에 가면 베트남이 독립할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그때 프랑스에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회의를 하러 와 있었어요.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시켜달라고 대표 회의에 요구서를 올렸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자기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해서 많은 식민지들이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요구서를 올립시다.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호찌민과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민족의 요구라는 글을 써서 프랑스 정부에 보냈어요. 베트남의 독립을 도와줄 것 같은 나라의 대표들에게도 보냈어요. 베트남 민족의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베트남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라. 두 번째, 강제 노동을 없애라. 세 번째, 무리한 세금을 없애라. 프랑스 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의 독립에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끼리 요구서를 쓰는 걸로는 조국의 독립을 이룰 수 없어.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정령 없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호찌민은 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쓴 글을 읽게 되었어요. 호찌민은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이거다. 독립은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싸워서 얻어내야 해.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농민들이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호찌민은 신문을 만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 사는 베트남 동포들에게 호소했어요. 아무도 우리의 독립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 독립을 위해 일어섭시다. 호찌민은 신문을 직접 포장하고 직접 배달도 했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호찌민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호찌민의 바람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독립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정부는 베트남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독립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어요. 호찌민을 뒤쫓기 시작했죠. 프랑스 경찰은 호찌민을 잡으려고 길을 썼어요. 늘 감시하는 사람이 붙어 다녔고 잡힐 뻔한 적도 많았어요. 1923년 프랑스를 빠져나와 소련의 모스크바로 갔어요. 소련이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스크바에서 군대를 훈련시키는 법, 잡지와 신문을 만드는 법,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법,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법을 배웠어요. 호찌민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트남과 가까운 데다 베트남에서 유학 온 젊은이들이 많은 중국으로 갔어요. 젊은이들에게 용감하고 끈질기게 프랑스와 맞서 싸우라고 가르쳤어요.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호찌민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들은 베트남으로 돌아가 호찌민의 생각을 알리고 호찌민의 가르침대로 동포들을 대했어요.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호찌민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호찌민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조국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떠돌고 있으니 어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베트남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프랑스 경찰이 여전히 쫓고 있었으니까요. 호찌민은 베트남과 더 가까운 시암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과 자주 만나 의논할 수 있었어요. 조국과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호찌민은 기운이 났어요. 베트남에서 찾아온 독립운동가들과 밤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조국의 독립 이야기를 나누었죠. 베트남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호찌민을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호찌민에게 배웠던 젊은이도 많았으니까요. 여러 무리로 나뉘어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차츰 호찌민을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호찌민은 기회만 닿으면 베트남으로 들어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생겼어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호찌민을 감시하던 눈도 조금 허술해졌어요. 호찌민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와 빽빽한 밀림 사이를 걷고 또 걸어 베트남으로 돌아왔어요. 1941년, 베트남을 떠난 지 30년 만이었어요. 아, 얼마나 그리던 고향인가. 드디어 내 땅에서 동포들과 함께할 수 있겠구나. 호찌민은 경찰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 동굴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동굴 속은 춥고 축축해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워놓아야 했고 비가 내리면 냇물이 흘러 넘쳐들곤 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줄도 몰랐어요. 이 거친 동굴이 조국을 해방시켜줄 투쟁 본부라 생각하니 뿌듯하기만 했거든요. 호찌민은 이곳에서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 독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어요. 각 지방으로 동지를 보내 사람들을 모으게 했어요. 베트남 곳곳에서 호찌민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났어요. 베트남의 독립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찌민은 베트남이 독립을 이루려면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돈을 보태는 사람, 신문에 글을 써 힘을 보탤 사람, 마음속으로 독립운동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찌민은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능력만큼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하자 베트민, 베트남 독립동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사람을 모으자 군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독립하려면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프랑스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군대에 들어오겠다고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 해방군이 생겨났어요. 베트남 해방군은 깊은 산 속에 숨어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모으고 식량 살 돈을 구했어요. 이 무렵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프랑스와 영국, 미국이 한편이 되어 독일, 일본과 싸우고 있었지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베트남 땅은 전쟁 중에 일본군이 점령해버렸어요. 호찌민은 전쟁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라 밖 동지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군이 물러나고 프랑스와 영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베트남이 어떻게 독립을 얻느냐지요. 호찌민은 일본이 물러가고 프랑스가 들어오기 전에 베트민이 베트남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945년 8월, 호찌민의 말대로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항복했죠.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는 2만여 명이 모여들었어요. 대부분 주변 마을의 농민들이었죠. 베트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베트민 사람들은 시립극장 발코니에 걸린 일본 국기를 찢고 베트민 깃발을 달았어요. 연단에 올라가 일본의 항복을 알리고 베트민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며칠 뒤 베트남 해방군이 하노이 시내로 들어오자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 반겼어요. 거리에는 온통 붉은 깃발이 나부꼈어요. 하노이 사람들 대부분이 베트민 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깃발을 흔들었어요. 베트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노이를 손에 넣었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베트남 북부의 마을과 도시들에서도 베트민 깃발이 나부끼게 되었어요. 호찌민과 동지들은 새로 세울 나라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1945년 9월 2일,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주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예정이었어요.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베트민의 지도자 호찌민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지요. 호찌민은 바딘 광장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연단 위로 올라섰어요. 빛바랜 쑥색 양복이 그의 바싹 야윈 몸을 헐렁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발에는 흰색 고무 샌들을 신고 있었죠. 호찌민은 고향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베트남의 독립을 선포했어요.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베트남은 이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목숨과 재산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호찌민은 벅찬 가슴으로 조국의 동포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 동포들이여, 알아들었습니까? 호찌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호찌민의 눈물 어린 두 눈과 떨리는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묵직하게 얹혔어요. 사람들은 연단 위에 서 있는 깡마르고 몸집이 작은 주석을 바라보았어요. 호찌민은 주석의 근엄한 얼굴이 아니라 친근하고도 정겨운 아저씨의 얼굴이었어요. 호찌민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어요. 베트남의 북부지방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들어섰지만 남부지방에는 어느새 프랑스군이 들어와 있었어요. 프랑스는 전처럼 베트남 전체를 자기네들이 다스리겠다고 했어요. 1946년 프랑스는 북베트남으로 쳐들어왔어요. 결국 전쟁이구나.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 베트남 해방군은 수가 적고 무기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장은 맞붙어 싸울 수 없었어요. 호찌민과 베트민 정부는 하노이를 떠나 산속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호찌민은 물러나면서도 프랑스를 향해 경고를 보냈어요. 우리는 산으로 도망쳤다가 밤이면 나타나서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가 당신네 한 사람을 죽이는 동안 당신들은 열 사람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땅에서 먼저 없어지는 것은 당신들이 될 것이다. 호찌민은 사흘이나 닷새에 한 번씩은 체포를 피해 거처를 옮겨야 했어요. 호찌민은 배낭을 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하루에 50km를 걸었어요. 짐이라곤 모기장과 옷까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어요.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구겨진 낡은 옷에 목에는 수건 하나 두른 채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격려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호찌민을 보면 기운이 났어요.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고생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호찌민을 호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가 금방이라도 이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끈질겼어요. 호 아저씨의 군대는 밤이면 산에서 내려와 기습하고 얼른 다시 산으로 도망치는 진술을 폈어요. 한편으로는 무기와 군대를 모아 힘을 키웠지요. 시간이 갈수록 프랑스는 지쳐갔어요. 1953년 베트남군은 프랑스군 총사령부가 있는 디엔비 앤프 요새를 공격하기로 했어요. 밀림 속에 흩어져 숨어있던 베트남군이 디엔비 앤프로 모여들었어요. 밀림을 통과해 자전거나 소를 이용해 탄약과 식량을 나르고 대포를 맨손으로 끌고 가기도 했어요. 5만 명의 군대가 모이자 공격을 시작했어요. 베트남군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요. 5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승리를 거뒀어요. 디엔비앤프 전투를 마지막으로 프랑스군은 베트남을 떠났어요. 호찌민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승리이자 세계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호 아저씨는 하노이로 돌아왔어요. 8년 만이었어요. 호 아저씨는 60살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프랑스는 베트남 땅을 떠났지만 이번엔 미국이 남부지방에 들어왔어요. 언제쯤 우리 동포들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호 아저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간 프랑스와 싸운 것이 다 헛일이 되고 말 테니까요. 1965년 베트남 사람들은 다시 싸움을 시작했어요. 전쟁 동안 미국은 5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베트남에 보냈고 1,500만 톤이나 되는 폭탄을 퍼부었어요. 미국인은 5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지만 호 아저씨의 동포들은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나 크고 무거운 희생이었죠. 전쟁이 길어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미국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은 서서히 지쳐갔어요. 호 아저씨는 베트남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동포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완전한 해방을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75년, 전쟁 10년 만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물러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힘세고 부자인 나라 미국이 처음으로 진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호 아저씨는 그토록 바라던 해방된 조국을 끝내 볼 수 없었어요. 1969년 9월 2일, 80년 가까이 쉼 없이 뛰던 호 아저씨의 심장이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호 아저씨가 남긴 물건이라곤 낡아빠진 헌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호 아저씨의 앙상한 주검과 유품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수만 명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끝내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늙고 초라한 자신들의 지도자를 가슴에 품고서 말이에요.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은 호 아저씨를 사랑하고 기리고 있어요. 맨발에 고무 샌들을 신고 헐렁한 쑥색 양복으로 야윈 몸을 감싼 호 아저씨. 호화로운 주석궁이 불편하다며 정원사가 사는 오두막에서 지내던 호 아저씨를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